비전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도에서 바울은 예배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내가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하고 한 사람에게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남편을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모시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1980년대 우리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필독서였습니다. 단지 문학에 대한 취향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지표로 통했습니다.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수많은 인물들의 명렬과 사건들의 부침, 그 오랜 시간의 역사를 몇 개월에 걸쳐서 읽는다라는 게 이 대하소설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태백산맥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에 다니면서 사실은 뭐 운동권에서 하진 않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 당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 대하소설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이게 사실은 대하소설입니다. 그리고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고 하는 이 책도 대하소설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지리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길산, 뭐 토지 이런 게 대하소설입니다. 뭐 10여 권에서 많게는 한 20, 30여 권의 이런 엄청난 분량의 소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문학사상 단연코 정말 최고의 역작이라고 한다면 박경리가 쓴 토지일 것입니다. 50여 년의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자신이 직접 24년에 걸쳐서 쓴 책이 바로 이 토지라는 책입니다. 인생은 마치 이 대하소설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굽이굽이 넘어온 산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어떤 산은 그래도 좀 넘을만 했고 어떤 산은 가슴이 턱턱 막히게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아플 만큼 정말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진 몸을 일으키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은 늦은 오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잡고 동일하게 끝까지 달리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처럼 그렇게 용두삼일로 끝날 때도 참 많고 때로 가끔 대기만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리무중을 헤맬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방황할 때도 있고 첩첩산중일 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이렇고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역사 역시 대하소설처럼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게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로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에베소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초대 교회 역사와 그리고 일반 역사가들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의 8권의 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장들이 지나갔던 교회사에서 승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먼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설교를 듣던 도중에 3층 누각에서 떨어진 그 청년을 살린 장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약 4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km라고 하면 우리 여기 알바니에서 파파쿠라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한 10시간, 자동차로 한 45분 걸리는 거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기꺼이 한 걸음의 밀레도로 달려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바로 그곳에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났고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곳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에서 말씀 제자 양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바울의 옷깃만 만져도 병마가 떠나가고 악귀가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마술사들 가운데에도 회개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이 썼던 마술책을 광장에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에베소,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중심 그 근처에 있는 일곱 개 교회가 모두 개척되는 그러한 큰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게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다 순적하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의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폭동 수준의 그런 소요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은 거의 죽을 그 위협까지 당하면서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장로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한 3년여 기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곳을 일반 성도들에게 맡기고 그는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각 교회마다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그는 이제 아시아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다시 머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의 그 구제를 위한 헌금을 주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것을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고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바울의 당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지 그가 도착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장로들이 옆에서 다 지켜본 바입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그리 3년 동안 눈물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하며 말씀 위에 세워갔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심지어는 공치사하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떠나가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흉악한 이리 같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진리를 왜곡시켜 제자들을 빼내갈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인 당신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를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그 고별 설교를 보면서 영혼들을 향한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겸손하지도 않고 또 감상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그 신약의 13권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그의 문장력이나 학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는 정말 눈물로 겸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면서 그는 어느새 정말 눈물이 많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이 가득한 목자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 그는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영혼과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36에서 3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작. 바울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는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날 무렵에 바울의 눈가에는 아마 눈물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장로들도 여기저기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 때문에 그들은 서로 목을 안고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동안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 양떼를 지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난 마지막 그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예언한 대로 정말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양들을 늑살했을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을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 예배를 정말 충실하게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나 목사나 이런 구분이 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훈련받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의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남긴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체포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모진 고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그를 에베소 교회의 담당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지만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울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늘 옆에 바울을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를 깊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주변에는 항상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만큼은 바울에게 있어서 거의 분신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가 이제 그렇게 바울이 사랑하고 애정을 쏟았던 디모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리 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들을 늑탈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양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린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고 그를 목회적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신학적인 그러한 것까지 일일이 다 써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AD 40년에 로마에 끌려가 있던 바울이 장렬하게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반란 진압군이 유대 땅으로 파병이 되다가 그 중간에 네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 장관이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디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봉쇄하고 쉴 틈 없이 몇 년에 걸쳐서 그 성을 공격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과 극심한 가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로마와의 전쟁과 기근 때문에 그 성 안에 갇혀있던 110만 명이 그 성에서 죽고 말고 그리고 노예로 팔린 1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9만 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기근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구워먹는 반인륜적인 그러한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디도 장군은 이것은 결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이 아니라며 탄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디모데가 두 사람을 흔쾌히 영접을 하게 되었고 요한은 늙은 마리아를 위하여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 드립니다. 결국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 큰 풍파가 닥치게 됩니다. 디모데가 5월 아르테미스 여신 축제 때 모인 열광하는 군중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다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65세 노인인 사도 요한이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3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초대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황제들이 죽게 되면 원로원에서는 그들을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황제는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을 지키는 수호신의 목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사람들이 와서 황제의 이름으로 향풀을 피우고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11대 황제였던 노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르러서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경배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박해의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도 요한, 그 역시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을 지나가다가 군병들에게 체포됐고 황제의 동상 앞에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로마로 압송됐고 그 늙은 나이에 온갖 고문을 당한 다음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 거기서 채석장에서 중노동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의 아내에 의해서 암살당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유배에서 풀려나 이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요한복음을 쓰고 제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AD 100년, 95세의 나이에 그는 그곳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에베소의 언덕에 묻혔고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의 무덤 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자신이 떠나온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온갖 박해와 이단 사상 가운데 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지고 양육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훈련받은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교회 내에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들고 일어나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심 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위협을 받게 될 때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미워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속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를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일 뿐인데 타자를 구별하고 싸워야 할 적으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뿌린 교회이기 때문에 워낙 대단한 목회자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대적들과 싸우면서 그들은 교회는 지켰지만 그러나 정작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사랑의 복음이고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서신은 사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중에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결국 세상에 의하여 먹히고 타락하고 교회가 만약 너무 지나치게 진리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의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이리가 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독하고 양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소수방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조심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 훗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 공사를 할 때에 멀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중에 한 가정이 새롭게 카페를 개업하면서 자신이 구입한 모든 구입의 11조 그리고 판매금의 11조를 저희 교회에 두 달에 걸쳐서 보내주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 또 외숙모와 또 외삼촌이 오늘 예배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힘을 모았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진정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 가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이고 흉악한 일에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지 영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이전에 사실은 먼저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을 바로 그곳에 시작이 되고 교회의 시작은 그저 영적인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헌신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내의 그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고 분열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온 이래로 요한 일서를 그 전에 써서 보냈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고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전하며 했지만 결국 그 교회가 받은 상처는 결국 쉽게 아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과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이후에 지진과 말라리아와 나중에 터키인의 칼날 안에 다 쓰러져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심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교회의 촛대가 옮겨져서 지금은 흔적만이 당신의 아픔을 그 당시의 아픔을 간직한 채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신앙이 영적인 싸움이라 할지라도 항상 싸움은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독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다른 점을 보기 시작하고 함께 실마리를 풀어가기보다도 상대를 비교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헝클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흉악한 이리가 교회를 늑탈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밀레도에서의 눈물로 얼룩진 바울의 고별 설교, 그 설교가 울려 퍼졌던 그 시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다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